第25课. 아니 로체 테. 아니 로차 테. 아나흐누 로침 마임. 아나흐누 로쏟 마임. 시닛. 앙글릿. 야파닛. 코레아닛. 에흐 옴림 쉬마 쉬마 베이브릿. 에흐 코르임 엣제 베이브릿. 에흐 코트빔 쉬마 쉬마 에흐.